하나둘 길가에 구르면 잊혀져간 이름이 바람결에 스쳐가지 그 사람 생각에 찾아서 걸으면 그때의 그 목소리 들려오나 그렇게 빛나던 그대의 약속도 이제는 서로가 못한 이야기만 남기 멀어져 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서 지난 그림자 밟으며 서성거리고 있나 언제나 그 얼굴 그 모습은